경야는 최고리 응도자 김종은 동지께서는 예술교육기관들과 과외교양기지들이 최신식 악기들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. 경야는 최고리 응도자 동지께서 보내주신 전자 악기들과 선풍금, 바얀들이 김원균 용칭 음악종합대학과 평양 제1음악학원, 평양 제2음악학원, 각 도예술학원들, 만경대 학생선연공존, 평양학생선연공존에 전달되었습니다.